조선 해외동포 원업위원회 대변인 담아 동방의 핵강국으로 우뚝 솟은 우리 공화국의 권위와 위상에 질겁한 일본 당국과 우익 반동 세력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이 더욱 미친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천명된 바와 같이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국방력 강화 조치는 미국의 가중되는 핵위협 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상전권을 굳건히 지키며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행사한 자위적 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 남조선 괴뢰패당을 비롯한 족대 세력들은 우리가 반공화국 족대시 정책의 총파산을 선고하는 승전고를 올릴 때마다 불에 댄 송아지 마냥 길길이 날뛰며 그것은 관계국들의 대용책 마련이니 제재결의 채택이니 하면서 깨진북을 계속 두드려대고 있다. 가소로운 것은 일본 당국과 우익 반동들이 미국의 야단 법석에 연방 재체기를 해대며 그 누구를 자극시켜보려고 우습광스럽게 놀아대고 있는 것이다. 일본 수상 아베는 우리 공화국의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창백하게 고비 질린 꼴불견으로 림시 국회라는 데 나타나 국제사회에 대한 명확한 도전이며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느니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느니 뭐니 하면서 비린청을 한껏 돋구었다. 계고품을 물고 쏟아내는 아베의 악청에 장단을 맞추며 일본 자민당 개고리들은 때를 만난 듯이 골방에 모여앉아 조국을 방문하는 총연 간부들에 대해 재입국 금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느니 송금을 제한한다느니 삼국을 격려한 대조선 무역을 철저히 차단한다느니 뭐니 하는 독자적인 제재 항목까지 고안해내고 이를 강행하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본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은 유일한 폭국인 저들의 수치스러운 과거사를 자랑꾼이나 되는 듯이 요란스레 떠들면서 우리 공화국의 자비적 핵시험에 대하여 그것은 항의 결의라는 것을 채택하는 노름을 벌려놓았다고 한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천적인 거부감, 적대감으로 체질화된 일본 반동들이 미국의 대조선 정책에 편승하여 또다시 단독 제재요, 항의 결의요 뭐여 하면서 미친 듯이 떠들어대는 것은 국제적으로 정치 난쟁이로 지탄받고 있는 일본 반동들의 가련한 추태에 지나지 않는다. 엄중한 것은 전례 없이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솜나라 오랑캐들의 이러한 반공화국 소동이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해외국민단체인 총연조직을 말살하고 제1동포들의 상전권을 위협하는 극히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는 데 있다. 일본 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들어와서도 수많은 무장경찰들과 장갑차들까지 내몰아 청년의 여러 조직들과 학교들을 강제 수색하고 무고한 제1동포들을 폭행 체포하는 전대미문의 파시적 폭거들을 누차 감행하였으며 우리 깡패들을 비롯한 오중이 또쟁이들을 부추겨 일본 전역에 조선 사람이 숨쉬고 살 수 없는 살벌한 분위기를 고의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지금 일본 경찰청과 공안조사청은 후린내 나는 일본 사회의 악폐나 바로잡을 대신 공화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종현일꾼들과 제1동포들에게 진드기처럼 집요하게 탄압의 마술을 뻗치고 감시, 미행, 매수책동에 매달리면서 발광하고 있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은 총연학교가 있는 지방자치체 28개 도도부 현들의 조선학교 보조금 지불에 대한 재고려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하달한 데 이어 그 집행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압력의 도수를 높이고 있다. 이 뒤질세라 우익반동 단체들과 오중이 또중이들이 매일과 같이 청년중앙을 비롯한 각급기관 사무소들과 개별적 가정들의 살인 협박 전화를 걸고 방송차까지 몰고 와 우리 공화국과 청년을 비방중상하는 악담질을 해대고 있다. 지어 일본 우익깡패들은 제1조선 학생들의 통학길에 위험을 조성하다 못해 그들의 신성한 교정에까지 난입하여 기물을 파손하는 깡패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일본 당국의 적극적인 비호와 부추김 밑에 감행되는 비열한 반청년책 등은 내외의 고달한 우려와 경악을 자아내고 있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 공화국의 핵무력 강화 조치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로서 미국을 비롯한 족대 세력들이 몰아오는 항시적인 핵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이며 그것이 곧 청년과 제1동포들에 대한 탄압의 구실로 될 수 없다. 우리 공화국의 자비적 국방력 강화를 기여하러 일본 반동들이 이른바 법치와 인권의 홀마저 다 벗어버리고 청년과 제1동포들에 대한 국가적 계류를 계단식으로 확대해 나가는 음흉한 속심은 불보듯 명백하다. 그것은 아베 보수 당국이 미국을 등이 업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없애버리기 위한 반공화국 반총연 책동의 앞장선 대가로 일본의 군국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나아가서 대동아 공영권의 옛 꿈을 기어이 실현해보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청년은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해외교포 조직이며 제1동포들은 사회주의 조국과 한 핏줄을 잇고 사는 우리의 친형제 한 집안 식설이다. 청년과 제1동포들에 대한 일본 반동들의 온갖 반일련적이며 비인도주의적인 탄압 말살 책동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행위이다. 천만년을 두고 사과해도 용서받지 못할 과거에 대한 죄의식은 꼼을 만치도 없이 반공화국 반총련 탄압에 악창스럽게 미쳐날뛰고 있는 일본 반동들의 추한 몰골은 우리 천만 군민의 가슴 속에 일본 반동들이야말로 한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조선민족의 백년 숙적이며 섬나라 오랑캐들과는 오직 힘으로 모든 것을 철저히 결산해야 한다는 의지를 더욱 굳게 해주고 있다. 일본 당국은 무분별한 반공화국 반총련 책동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제 땅에서 가장 참혹한 종국적 멸망의 쓴맛을 보게 될 악몽의 시각만을 재촉한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분별있게 초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체 105, 2016년 11월 4일, 평양.